삼삼. 길이 가난 길이 가난 길이 가난 두 보탕아. 길이 가난 길이 가난 길이 가난 두 보탕아. 길이 가난 길이 가난 사투루 두 엄마.